참을 수가 잠들 땐 나 혼자였는데 방 안에 누군가 서 있네 잘못 본 것 같지 뭐 오늘따라 왜 이래 좀 이상해 보여 내 방의 인형도 거울 속에 보여 나 아닌 모습도 마치 물린 전화대 꿈이었구나 했는데도 난 왜 자꾸 뒤를 돌아보게 돼 왠지 누가 날 보는 것만 같아 I don't know what happened to me 꿈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all night long 잠들 면밥 먹자는 nightmare 오싹한 여름밤의 꿈 여름밤의 꿈 여름밤의 꿈 끝이 없는 여름밤의 꿈 여름밤의 꿈 여름밤의 꿈 얼마나 지났을까 시계는 새벽 4시 반 잠을 잔 것 같지가 않아 Non-fiction My blood prison 방문 앞에 present 하얀 옷을 입고 주변 색감은 blue 내 눈으로 심하게 돼 oh, 왜 이불 속에 내 몸을 숨겨 제발 내가 널 못 보게 해줘 불 꺼진 어두운 방 모든 것들이 혼자 움직인 듯 달라진 자리 창문 밖의 빗소리까지 점점 더 크게 만들려와 자꾸 뒤를 돌아보게 돼 왠지 너가 날 보는 것만 같아 I don't know what happened to me 꿈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all night long 잠들면 반복되는 nightmare nightmare 긴 밤이 지나고 어느새 해가 뜨고 아무 일 없던 듯 모든 게 꿈인 듯해 그 순간 낯선 웃음소리가